오늘 본문에는 한 소경 거지가 나옵니다. 이 소경 거지가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그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간절하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야, 너좀 조용해. 예수님 지나가시잖아. 너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꾸짖어 잠잠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거지가 더 크게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소경거지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곧 즉시 바로 보게 되었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고치려면 어떤 행동이라도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소경거지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경거지가 눈을 뜨게 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이 소경거지를 구원했던, 이 소경을 삶을 변화시켰던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이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볼수 없었던 눈이 먼 자였지만 두 눈을 가지고도 죽음 뒤에 새로운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임재하심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이 우리도 이 소경인 거지와 이 바디메오와 다름없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뒤덮인 우리들의 눈에, 우리들의 마음에, 또 우리들의 영혼의 심령에도 또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이 바디메오의 삶을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46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도시로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던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지금 이곳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도시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사막에 둘러싸였지만 비교적 수목들이 풍성했기 때문에 뭐 향나무, 종려나무, 뽕나무까지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뽕나무의 그 생각나는 이 삭개오도 이 도시의 사람입니다. 원래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이 말은 이 냄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도시였고 또 어떤 사람은 장미의 도시라고 부를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이 아름다운 도시에 살면서도 이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이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이 46절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읽혔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알고 봤더니 이 히브리어는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 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디메오라는 뜻 자체는 존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반대로 바디메오는 세상에서 존귀함 없이, 존재감 없이, 이름도 없이 다만 디메오의 아들로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이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냥 소경이라고만 나오고 또 여기 마가복음에서도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나오지 사실 진짜 이름은 나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누구도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자, 눈이 멀어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구걸을 하며 가까스로 생존을, 그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던 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자가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이 바디메오는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처지, 자신의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이 처지를 그 상황만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이르되,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랬습니다. 나의 삶은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해 줄수 없고 그 누구도 이해를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나 혼자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 그 상황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제가 위 내시경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했을 때는 수면 내시경을 해서 아무 아픔이 없이 그것을 검사를 했었는데 이 마취, 입안이 마취가 돼서 그 다음에 또 하게 될 때는 이것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그럼 뭐 그냥 일반 내시경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기 전에는 몰랐죠. 이제 얼마나 아픈지를. 사실 입안에 마취가 돼서 아픔은 별로 없었는데 긴 호스가 입안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목이 막 아프고 이제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아프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입안에 호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핑 돌면서 막 다짐을 꾹 하겠죠. 아프지 말아야겠다. 절대. 그러면서 다음에 내시경을 하면 꼭 수면 내시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아픔을 인식하고 나서야,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알고 나서야 간절함이 생기면서 절대 아프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예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떠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무능력함과 자신의 무지와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찾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알고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다른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을까요? 자신의 불쌍함을,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복음, 이 기쁨의 소식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감격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죄악되는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죄인임을 인식하여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함, 죄악된 본성, 이 절박함, 이 소망 없음을 인식하여야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자신의 무지, 무능력, 이 비참함, 이 절박함을 깨달으면 그러면 끝인가? 아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에게 바르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갔는가?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믿음, 그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47절 말씀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야 바디메오,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소개했는데 정작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사람들의 경멸과 또 편견이 섞인 호칭이었습니다. 나사렛, 그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 무슨 좋은 게 날 수 있겠냐, 이런 반응을 가진 지명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렇게 소개했지만 정작 바디메오는 어떻게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바디메오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를 만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다시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다시 듣게 되는 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생각이, 그의 가치관이, 그의 삶이 변하게 됐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변화시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끌어주신 우리의 구원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메시아는 눈먼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귀머거리가 다시 듣게 했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들었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예수구나. 이 두 사람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고 구약시대에 예언하였던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 나의 눈을 고치시고 나의 마음도 나의 삶도 나의 영혼도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통치자,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 오래 다녔는데 삶에 변화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저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 없이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것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 아무도 없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제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가능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삶의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시오, 대답이시오, 나의 삶의 치료자 되시오,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치료자로 믿고 앞에 나와서 크게 외쳤어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반응이 이랬어요.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랬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굴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야 너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소리지러 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디메오의 다음 행동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사람들의 싸늘한 반응에 그냥 포기하고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이러한 인내함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더욱 간절하게 크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다고 답답해하며 또 불평하기도 하며 또 포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기도에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내 환경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엘리야처럼 비를 내려 비를 간구할 때에 작은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과 안개뿐이더라도 주님께서라면, 주님이시라면 나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 4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또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간절함으로 인내함으로 주님을 크게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마침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영혼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제 본문에도 그렇지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머릿속에 온통 생각이 오직 십자가, 그 고통,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 가운데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 중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걸음걸음 한순간순간, 한순간의 그 순간순간 가운데 이 한 사람의 애통하는,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했습니다. 그 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만 바라보지라 그 가사에 뭐라고 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절함에 머물러서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1절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바디메오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에게 가장 근본적인 삶의 문제,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되고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2절 후반부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우리 안의 절망과 소망 없음을, 우리 안에 이 죄됨을 절실히 깨닫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이 간구함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치료자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인내함을 가지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간절함을, 우리들의 이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귀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던 바디메오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귀한 제자로서의 삶은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